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. 그냥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와 달라. 그냥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땐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.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. You know I know 너는 나 나는 너.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. 운명이 우린 자꾸 질투했어.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. When you see me, when you touch me,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. 조금의 여긴 남조차 없었어.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. 'Cause you love me and I love you. 넌 내 푸른 곰팡이.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. 나의 세상 난 네 삼색고 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.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. Just let me love you. 넌 내 천사 나의 세상 난 네 삼색고 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. Just let me love you. Let me love you.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. Just let me love you. Let me love you. 이젠 곁에 와줘 우리가 되어줘. I don't wanna let go. No. 맡기면 되는 거야.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. 별들은 떠 있고 우린 알고 있어. 절대 끊으면 아냐. 떨지 말고 내 손을 잡아.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. Let me love you. Just love me. Let me love you. Mm.